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53장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태어나신 그 외모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외관적인 외양을 바라볼 때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척박한 대지 위에서 솟아나온 줄기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어서 사람들 앞에 그가 우리 앞에서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어서 멸시를 받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인생들의 오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귀케 여기지 않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와는 너무나 틀린 방식과 틀린 외모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해는 거기에 그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는 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당신이 지은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신 것도 그에게는 참으로 지극히 낮아지신 겸비함이었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그의 백성으로부터 오해받고 그리하여 그는 멸시와 천대와 수욕을 당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만이 오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초라한 자가 어떻게 메시아이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인격으로만 오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가 행하는 일도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참된 이해가 없이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때 과연 그분이 병을 고친 것이 의사가 고친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파도를 명하여 잔잔케 했을 때에 그 이적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 베푸시는 그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에 대한 오해는 곧 이어서 사역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가 이 땅에 사셨을 때 한 가지 인상은 고난을 당하며 사시는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을 한 단어로 말하라면 그것은 고난이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왔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를 환영하거나 높이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고난을 받고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던 그 별이 빛난 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던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휴식이 없었고 평화가 없는 끊임없는 도전과 핍박과 시련과 환난과 오해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지상에서의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슬픔과 그 다음에 아픔과 고통을 주님은 모두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함께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체휼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은즉 또한 고난에 처하고 시련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생애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이 세상에서 열렬한 박수를 받으시면서 사신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수만 명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실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나사렛에서 난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그분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아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과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던져줄 수 있는 그 선한 어떤 것이 그분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오해를 당하고 철저히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그는 고난의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는 고난에 감싸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순환의 껍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가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이해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깨달아지고 스며들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하라고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얼룩진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생애를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까지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셔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분은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된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자기가 온 이 땅도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분은 세상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생애를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고난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결코 그 자신이 자기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사실 그가 당한 고난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스스로 짊어지신 고난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의 인생들의 본질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장밋빛 묘사로 인생을 묘사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의 이 땅에서의 분깃은 질고와 슬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던 모세는 오늘 이 글이 쓰여지기 23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인생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그것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로, 하나님의 삶, 죄인들의 마지막 유업은 이 땅에서 슬픔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질고를 우리의 유업으로 삼으시고 슬픔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깊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한 가치를 깨닫고 깨달을 적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만 불이요 우리의 육체의 아름다운 그 불꽃에 매달린 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자랑이 그 모든 것이 질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거짓된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은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질고와 슬픔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충족한 은혜를 힘입으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질고와 슬픔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유업이 질고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질고가 완전히 치유된 새로운 구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업이 슬픔과 수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기쁨과 영원의 희락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한 수고와 슬픔을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화평과 치료로 바꾸어 주셨던 구원자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 시대의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용숭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율법사 중에 율법사요, 그리고 교사 중에 교사였습니다.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우도 굴이 있건만은 거처할 곳이 없는 생애를 사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질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공중에 새도 깃들 것이 있건만은 잠시 깃들여 쉴 곳도 없는 끊임없는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신 이유는 우리의 슬픔을 종지부 찍으시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이 고난이 아니지라 살아간 그의 모든 생애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되어진 사역 자체가 그분에게는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꺼이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죄 있는 자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여김을 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유일한 길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고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또한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제2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질고 가운데 시달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세상의 슬픔을 짊어지고 그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그 세상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훌륭한 집들을 짓고 영원히 살 사람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계획하는 모든 인간의 도모들은 지금 여지없이 이 말씀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치르셨던 그 위대한 고난과 넘치는 버림받음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셨습니다. 우리를 질고로부터 구하고 우리를 그 슬픔 대신에 기쁨의 관을 우리에게 씌우시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그분은 질고를 스스로 지고 우리의 슬픔을 스스로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질고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희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주신 고침과 그리고 참된 희락은 우리로 하여금 그 희락과 치료 속에서 이 세상을 위해 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모하셨던 그 소원을 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이처럼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성품을 오해하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 멍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한 인생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볼 적마다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내 눈을 밝히 떠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날 위해 고통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보인다고 찬송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 떠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밝히 뜨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죄인처럼 죽어가시고 순결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더러운 죄인처럼 가장 추악한 죄인의 괴수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끔찍한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동기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고난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생애는 우리가 걸어가야 했을 질고의 길이었고 우리가 당하여야 했던 슬픔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미친 사람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늘으러도 눈물로는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내 몸 바칩니다. 십자가 밖에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치우쳤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깊이 사로잡히고 그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냥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며 죽어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와 그분이 사셨던 모든 고난의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저 입을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치고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아서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끔찍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된 사실은 그는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고난을 받게 하고 마지막에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가슴 아픈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대신에 오히려 말씀을 묵상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무수하게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속하리라고 한 그 줄기찬 구약의 예언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의 모든 질고를 끝장내고 너희의 모든 슬픔을 완전히 걷어가고 참되고 영원한 구원을 줄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나 그는 너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여야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순환을 당하여야 하리라. 끊임없이 성경의 어느 장을 펴도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에 대한 예고 없이는 성경을 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대신에 머릿속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는 끔찍한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나를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 무지가 내 영혼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사오니 내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모하오니 떡이 없고 물이 없이 기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참된 지식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난한 마음들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아집을 붙들고 하나님과 및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따라서 선처해 주시고 자기를 후원해 주기를 원하는 어리석고 근거 없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실패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무지와 그리스도가 당신을 우리를 위해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무지함은 그들의 심령의 곤고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증거를 받고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으며 또한 얼마나 마땅한 것이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격과 그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는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어두움 속에서 빛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실패하게 만들었던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생각하였노라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오신 가장 좋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보다 먼저 달려나간 노래하고 나팔을 불고 그분의 오심을 환영했어야 했을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 땅의 백성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기에 그들은 창을 갈고 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생명을 노릴 때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노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실패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계시를 의존하고 말씀을 의존하고 성령을 의존하여 생각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주께서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거룩한 약속을 따라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왔음을 성경은 소리치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바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순교자의 모든 피는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왔노라. 그분이 너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여 너희에게 참된 해방과 구원을 주리라. 선교자의 피는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땅들이 소리치고 돌들이 소리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의 증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그 생각은 이미 어둠의 세력들에게 지배를 받았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인간의 생각은 진리를 바로 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생각은 도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추구할 수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생각한 그 생각이 우리를 위해 주가 큰 고난을 당하시는도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시대에 버림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부여받고 부여잡고 당신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옵나이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때에도 불가능했고 지금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상식과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길은 흑암에 이르고 그 생각의 끝은 침륜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 영혼을 위해서는 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길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지옥이 입을 벌리고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야지 옳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결론은 언제나 진리를 볼 수 없는 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계시의 말씀에 빛을 받을 때 어두웠던 우리의 생각이 물러나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증언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찾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반대의 오해였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참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고 맞는다고 한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증언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의 상함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그렇게 죽어가시는 장면은 우리가 매를 맞고 우리가 징벌을 받는 장면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찔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죽기 위해서 찔림을 받는 그거를 지금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한 제물이 죽기 위해서 찔림을 받는 그 찔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처를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고 매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매를 맞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 찔리시고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상하실 그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찔리고 우리 때문에 상하고 우리 때문에 맞으며 우리 때문에 죽어간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한 무지는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죽어가시는 이 현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비참한 불신앙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찔림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의 삭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찔림을 당하고 재물처럼 죽어가고 그리고 죄수처럼 상함을 당하며 고난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가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한 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셨기에 그분은 찔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는 내려오고 우리가 거기 그렇게 면류관을 쓰고 달려서 힘없이 죽어가야 됐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찔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그렇게 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 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런 오해로부터 생겨난 죄악까지도 그분은 담당하셔야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는 대속의 교리에 대해서 별로 깊이 묵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끊임없는 증언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홀로 감당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가 찔린 그 형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인생에 허물이 없기를 입술을 깨물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하셔야 했던 그 모든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적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거룩한 피와 보혈로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어가셔야 했던 허물로부터 떠나고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도록 십자가는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끊임없는 십자가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요하게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이여 허물로부터 떠나라, 죄악과 결별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에 새기는 다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린 언제나 53장을 읽을 때 이 부분에서 울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부분을 적어 내려갈 때에 1절서부터 4절까지 적어 내려가던 이사야가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예언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현재적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700여 년 전이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그분이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고 그렇다는 외모 하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을 지금 눈에 함께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면서 감격적이면서도 또 어때요? 그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건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없이 오신 메시아,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의 촌동네에 자란 그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희망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계속 믿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절에 와가지고 결국은 그 백성들이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과 완고한 오해로 말미암아 그가 마침내는 그 자기의 백성들에게 권한을 받으시는 장면을 예언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오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여기에서 이사야서는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아무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찔리고 상하신 것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고 죄로 말미암는 그 슬픔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영원히 이러한 슬픔이 없고 구원의 길에는 이러한 징벌과 질고가 없는 참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도 고난을 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마지막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에 자기의 육신을 쪼개어 바치는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할 말은 이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외칠 말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은 그리스도 예수,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그렇게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영원히 간직해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백성들은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나 늘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내 몸에서 내가 찌르고 내가 상하게 한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으니 이제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 찔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전에는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던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존귀케 되는 삶, 이것이 메시아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할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밝히 드러난 계시의 빛 앞에 여러분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에 익숙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묻혔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토록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외모로 보건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인격을 오해하고 그의 하신 위대한 일들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설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밝히 누구인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증거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과 무엇보다도 여러분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에 대한 진실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희미하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앞에 얼굴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수건을 벗으시고 우리의 이웃들 앞에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세상에 달려가서 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다고 멸시하고 전가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소리쳐 외쳐 증언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1년이면 한 번씩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추억을 생각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찔리신 못자국과 십자가에서 쓰신 가시관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고난의 주간을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미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여 영광 가운데 거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동정의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존귀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울어야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울어야지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동정의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앞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흐려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와 그의 구속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앞에는 그 시대가 우리의 눈에 갖다준 그 모든 꺼풀들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한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실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구원받은 우리로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어느 곳이든지 그 보혈을 타고 우리도 흘러가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 이루셨던 위대한 고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은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셨거니와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하는 찬란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또한 나를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그 찬란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죽도록 부르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찔림과 상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신 속죄와 구속은 완전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찔리고 고난을 당하셨은지 이제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우리는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찔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하게 되었고 그렇게 상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상해야 될 차례가 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찔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상함을 받게 되는 것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의 용서를 받아서 감히 거룩한 그리스도를 위해 찔릴 수 있으며 고결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찔리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상하고 권한을 받으면서 우리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굳어질 것입니다. 어린 양 보좌에서 이제는 그 피를 씻고 보혈을 모두 씻고 이제는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어린 양을 예세토록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분의 이름을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올리실 때까지 우리가 주와 더불어 끊임없이 찔리고 삶, 멸시와 천대의 길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고난의 길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마음껏 그리스도를 위해 찔리고 마음껏 예수를 위해서 상하다가 우리가 그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에 이르러 못자국 난 예수의 손과 악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질고와 슬픔을 치시고 고난을 당하고 상하고 찔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의 눈을 밝히 떠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그 광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밀려오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그를 위해 찔리는 인생으로 삼으시옵소서. 그를 위해 고난을 받고 상하고 마지막에는 죽는 인생으로 삼으시옵소서.